마치 뱃속의 아이가 된 것처럼 한껏 웅크리고 마법사가 된 스스로를 상상해보자면 그런 지루한 삶이 없습니다. 과연 소설 주인공들과 엮이기라도 할 수는 있을까요? 5 Seconds of Summer Me, Myself, and I Wanted. I never knew what I needed. Leave it up to me to fuck it up without a good reason. I know that it was my own fault. I never picked up that phone call. Oh Lord, all these broke hearts, but mine's the one bleeding. Bullshit, I fed myself, me and my selfish appetite. I did not need your help. Now it's just me. Now it's just me, myself, and I. Now it's just me, myself, and I. Yes, I guess I got what I wanted. I never knew what I needed. Leave it up to me to fuck it up without a good reason. I know that it was my own fault. I never picked up that phone call. One pleader. 용감하고 거침없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학교 규칙을 어기는 것도 가차없는 게 자고로 주인공의 덕목이죠. 근데 전 하도 기숙사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주인공들과 오키치칠 일도 없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과도 악당과도 떠들썩한 사건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평온하고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영국에 살지만 한국의 피가 흐르는 또 다른 나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마법 생명체 돌보기 수업이나 머글하게 소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는 진짜 꽝! 한 2주 전쯤인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아이스링크를 갔는데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은 바람에 팔이 계속 아파요. 뭐 어디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회복이 느린가 봅니다. 몸을 쓰는 일은 참 적성이 아니에요. 어둠의 마법 방어술은 실제 격투하는 걸 배우는 수업인데 싸움도 운동에도 젬병인 학생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에 한 표 던집니다. 다이아나 판턴 Everybody Sleeps Everybody sleeps Everybody sleeps Every night we close our eyes Till the morning creeps Mountaineers on mountaintops Divers in the deeps They like to sleep How do we know it's so? Cause everybody, everybody sleeps There are people who sleep lightly There are people who sleep sound Folks who tuck themselves in bed And some sleep on the ground There are people who sleep nightly There are people who sleep days But it really doesn't matter, don't you know? It's so, 'cause you can sleep in oh so many ways. '지만 제 상상의 대상은 매일 달라집니다. 낮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렇게 말 한마디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 없이 흘러나온 몸짓과 말투에 이불을 박차는 날도 있고 피곤한 날에는 꼭 악몽을 꿔버리는 저이기에 평화롭고 행복한 꿈만 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기도 해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며 울타리를 뛰어넘는 털뭉치를 떠올려보기도 하고 중학교 때 친구가 전화로 대신 양을 세줬던 그리운 기억을 펼쳐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다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이서빈, 음향은 윤세연이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 김소은 쌤. 8 UBS